로봇 청소기를 두려워하는 김광혁입니다. 중간회차가 안 올라와서 못 들었어요.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국 책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갖다 개발해서 서비스한 명경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잡부 노란초입니다. 얇고 넓은 과학 지식 전문가 박은진입니다. 아, 근데 핀테크를 정의를 한번 해보죠. 박사님, 핀테크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그 핀테크 전문가는 아니고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 아닌가요, 그거? 네. 맞죠? 정의까지는, 아니 그 용어까지는 하는데 저는 대화를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말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문가한테. 네, 일단 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핀테크 업계에 살짝 몸 담갔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핀테크는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보면은 네, 핀테크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아마 P2P 대출이실 거고. 근데 P2P 대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회사채랑 국채밖에 없었어요. 플러스 뭐 개인적인 그 대출로 통해서 만들어진 사채들이 있었는데 그 사채를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돈이 작은 사람도 개인 사채나 회사채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에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아직까지 핀테크라 그러면은 막상은 조금 서툴고 이제 많이 해봤자 휴대폰으로 송금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씩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핀테크를 이게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확 인식하는 거는 사실 많을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와디즈 펀딩 같은 경우에 와디즈에 이제 투자를 한 번 정도 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메일을 받고 계신 분이 60만 명 정도 되시대요. 아, 와디즈가 크라우드 펀딩. 네. 예.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30대 남자분. 아. 40대 남성분. 지금의 30대, 40대 보수화될 기회를 놓쳐버린 그 세대가 더 이상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기 힘들다는 걸 안 그 세대가 집을 사는 걸 포기한 그 세대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시간도 투자하고 있고 돈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핀테크가 파이낸스랑 그 테크놀로지 일단 합성하면 어쨌든 쏠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파이낸스 쪽에 쏠려 있는 거, 테크놀로지에 쏠려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나이대별로 어떤 쪽이 제일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이거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그런 거를 그냥 비전문가가 그냥 보아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핀테크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럼 우리가 핀테크 얘기할 때 어느 쪽에 쏠려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 상태가 어떤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저도 그게 궁금한 게 사실은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특이한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 문화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핀테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매력이 있는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 일반인으로서. 저도 일반인에 가깝지만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또는 개발을 하면서 미친 듯이 파고들어가지고 안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리드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데는 영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많이 뭐 미국 쪽 기업도 있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네 개의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모델 중에서 중국의 모델을 볼 만한 게 사실 많아요. 알리바바에서 엔트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부터 투자 상품, 송금 그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평가 모델, 특정 직업군 또는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식의 자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제공을 하면서 부를 만들어가고 또 P2P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델을 중국에서 처음 제시해서 크게 성공했고 하나의 포털에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을 더 많이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도 사실 한국하고 틀린 게 한국은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가 바뀌고 이제 몇 가지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일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내가 투자한 비용을 다시 환수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거 하잖아요. 그 회사에 취직하면 또는 결혼을 하면 집을 우선 사. 대출을 받아. 그래서 나는 35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갚아. 왜? 그렇게 해서 갚았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값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른 투자, 더 높은 투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틀린 게 중국은 부동산의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대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핀테크가 뭔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확 떴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소구 포인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약간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르긴 해요. 소구 포인트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 위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바일 기반의 송금이 더 활발하게 적용된 것 플러스 전국 정부에서도 위폐 또는 사람들의 숨겨놓은 화폐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자적으로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그게 모바일 베이스의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그런 거였던 거죠. 그 정부 주도가 있었던 거고요. 정부 주도도 네. 있었고 사용자의 니즈도 있었던 거죠.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의 경향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들리라는 기업이에요. 1999년에 생겼고 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미 상장을 했고 엑시 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 기업의 금융 데이터를 링크 연결해줘서 스크램핑해서 경향을 보여주는 회사였어요. 기존에. 근데 데이터 그거를 관리 회사인 거죠. 네, 그거를 API로 구축을 해서 제공함에 따라서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빨리 이제 그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죠.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 명을 말하기는 그런 게 왜냐하면 그 회사는 API를 제공하거나 그런 쪽으로 사실 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셨어요. 단할? 내가 다 먹겠다. 내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P2P 회사도 뭐 직접 만드시고 다 그러셨어요. 아, 그 API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짤 때 갖다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만들 때 내가 은행에서 어떤 계좌 정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런 걸 갖다 쓰면은 프로그램 코드에다 박아넣으면 은행 계좌 정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API라고 해요. 그런 걸 제공하는 회사가 많죠. 란초씨 잠깐 부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들리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베이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제한 접근성을 준 다음에 자기 그 AP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MVP 버전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지원팀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기술력이 좀 낮더라도 좀 더 빨리 MVP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구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2000년도에 만드셔서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셨는데 또 SI인 듯 아닌 듯 하면서 계속 계셨는데 본인들의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셔서 도대체 어느 회사예요? 말하고 편집하면 안 돼요? 말하고 편집하죠. 말해주세요. 네. 궁금해. 나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네. 나 지금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잖아. 라는 회사예요. 아. 모르겠네요. 네.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유명한 그 정부에서 돈을 내고 만들었던 팍스넷의 자회사예요. 아, 팍스넷은 알아요. 네, 네. 팍스넷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분사를 하셨죠. 여기 커지니까. 네. 그러고서 그렇게 하셨어요. 방송 잘 됐어요? 방송 내보내면 팍스넷에서 쫓기시겠는데. 네. 적정선으로. 갈 때마다 욕먹는 거.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소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자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R&D 하시는 분들이 핀테크에 대해서 기술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알리페이 같은 경우 중국은 좀 약간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 오토버스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밖에 안 다루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홍콩 같은 데 가실 때는 오토버스 카드로 갖다 충전을 하는데 티머니 카드 같은데 거기는 그 캐시로밖에 충전이 안 돼, 현금밖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금을 갖다가 위주로 갖고 다니는데 옥토퍼스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홍콩 쪽은 옥토퍼스를 쓰고 있고요. 그 싱가포르는 다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중국은 현금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블록체인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블록체인과 AI를 써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1월 달에 올해 국내도 뒤진 않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기술적인 거는 뒤지 않는데 그 정부 쪽 규제, 그다음에 규제 때문에. 예, 규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기득권이죠. 예, 기존의 이제 금융권들. 그 금융권들이 사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금융권도 움직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행보가 너무나 느린 거죠. 그러니까 금융권들은 생각하는 게 알긴 아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니네가 하는 거보다 우리가 해야지 될 것 같고 하는데 이 액션이 너무 느리니까 빨랐던 회사도 있습니다. 방향을 좀 설정을 잘못해서. 예, 말씀하시면 어디죠? 위비톡이라든지 위비톡이라든지 위비톡이라든지 그 W를 시작한 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안 돼. 그 방향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굳이 왜 카카오톡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가. 차라리 카카오톡 자기네만의 전문 네, 그걸 구축하면 네, 되는데 아예 자기네들의 전문적인 회사 카카오뱅크의 도전에 맞서서 만드신 게 위비톡이셔서 매우 그것도 되게 전사적으로 마케팅비도 많이 내시고 개발도 사실 SI 규모로는 단기간에 뭐 하는 걸로 엄청 많은 회사들을 쪼시고 막 이래가지고 만드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행 가서 깔려고 얼프 하나 깔려고 하면 W은행 같은 경우 어플 무지 많이 깔아야 돼요. 아유 너무 번거롭다고요. 정말 친한 사람 해달라 해서 겨우겨우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과정이 별로 귀찮지 않고 그쵸? 즐겁고 네. 그냥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야? 그냥 카카오톡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걔에 대한 친분이 없었으면은 그 노력을 안 하고 근데 더 그런 거는 뭐 깔자마자 다시 바로 지운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이탈 사용자가 엄청 높아요. 그렇죠. 가입자가 많은데. 네, 가입자는 많은데. 근데 바로 지웠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자체 보고서에는 가입자만 쓰시죠. 자체 보고서나 이제 네 주식 이런데 평가 보고서 하면 이제 뭐 그런 쪽에 이 사람들이 리텐션이 어떻게 되는지 1위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잘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가입자가 이렇게 많아? 트래픽을 봐야 되는데 그쵸? 네.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시간도 그렇고 네. 몇 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한 세 번 정도 의무는 수행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카운트가 네. 된다고 하던가 뭐 근데 오히려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까는 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카카오톡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내 메시지를 그죠 또 메시지를 보지 않고 암호화 시키더라도 분명히 필요할 때는 이걸 분명히 까볼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이 있는데 위비톡 이제 저도 이제 누가 깔라고 그래가지고 깔아놓고 이제 그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아 이거 현금이 송금이 되잖아. 그러면 현금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은행이라든가 타 은행에 대한 은행 정보가 여기에서는 자칫하면 메시지로 데이터가 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누군가 이 데이터를 누가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누군가 해킹을 한다. 저희 쪽에 후킹이라고 네. 합니다. 갈고리처럼 갖고 온다. 후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위험한 메신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지금 뭐 이제 카카오톡도 그 카카오페이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불안함은 좀 적은데 초반에 좀 그랬어요. 은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참. 그런 식으로 기존의 IT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 진입하려고 했는 회사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고 만드셨던 서비스들이 사실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토스나 이런 거를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적된 실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핀테크라는 거 사실 그 핵심 기술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블록체인 검색하시면은 지금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움직인다면 힘드니까 이제 누가 어떤 애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속인지 모르니까는 장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실제 거래 장부를.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단 5명이다. 그러면은 장부를 다 갖고 있어요. 10분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광영 씨가 나한테 돈을 100원 꺼갔네. 그러면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런 장부를 갖고 있고 그 장부의 연결을 블록체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게 있냐면 뭔가 속이려고 하더라도 10분마다 똑같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 장부를 다 똑같이 얘가 얼마 가져갔고 쟤 얼마 가져갔고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돈에다가 이렇게 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예, 이거 말고도 각 분야에 가면 되게 많죠. 의료 쪽도 넘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 일반화되면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옛날에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은행 같은 데 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돈이 좀 남네? 그거 딱 올려놔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그 다음 얘가 쓴 건 알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개인이 금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은행이 있잖아요. 네. 이 은행이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실체가 없는 은행 뭐 이런 얘기가 검색해보면 좀 나오고 그렇죠. 하던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의료 쪽도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것이거든요. 네. 사실 그분들은 핀테크에 관심도 없고요. 핀테크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야, 핀테크가 뭐야? 막 이러면서 세미나하고 컨퍼런스 봤으니까.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정부하고 뭐 큰 기업 돈이 아직까지 다 우리한테 돌아가는데 정말로 그런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겠어?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고 있느냐. 그 이제 뭐 센트비라든가 되게 유망한 그 핀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을 이제 금감원하고 나면 승인만 딱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규제 조건을 딱 달죠. 자산이 뭐 몇십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잠깐만 저기 질문 나왔습니다, 농무대님. 옵저버가 이렇게 자꾸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네, 레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10년 전에 굉장히 이런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예측력이 뛰어났던 이제 제 지인이 생각나는데요. 오. 그때 우리는 TV로 이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 시내에 나타나서 돈을 공중에서 막 뿌리는 바람에 길에서 막 사람들이 죽느라 난리가 났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는 이제 저런 모습이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 좀 새로운 형태로 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급여 통장에서도 이걸 숫자로밖에 예측을 못하는데 저런 사람이 이제 나는 큰 돈을 뿌려야지 됐을 때 현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뭔가 가상의 형태로 뿌리게 된다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한 번 더 지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손으로 쥐고 싶어하는 뭔가를 더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뭔가 획기적인 형태로 특별한 아이템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친구가 이런 사이버머니 쪽이나 이제 새로운 디지털 뱅크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친구도 큰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역시 도토리가 뜰 거니까 나는 사이월드 도토리. 예. 제가 사이월드 얘기를 하면 정말 정말 많은 돈을 그 친구가 이제 도토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몇 년 뒤에 제가 언제나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는 다 썼니?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었지. 그랬습니다. 안타깝다. 지금 토스가 그 실리콘 쪽에서 한 500인가 550억도 투자 받았잖아요. 네, 페이팔. 예, 페이팔한테. 그리고 또 카카오톡도 지금 거의 뭐 2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알리페이랑 제휴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요 두 개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금융 그 건들이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사실 지금 기존의 금융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들이 예, 블록체인 사실 오픈화되는 기술이니까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좀 더 그 획기적인 그 사람들이 쓰기 편한 그런 플랫폼으로 주체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늦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게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이나 토스 쪽이 좀 자극제가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핀테크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이게 외국도 수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핀테크 쪽은 여기서 약간 잠깐 뭐 저 질문 하나 있는데 핀테크에서는 그러면 그 규제가 보호 그 은행을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야. 누굴 보호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도 은행은, 보호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은행은 기존에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압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갑자기 풀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의 그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 은행 니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막아줄 테니까 기존에 니네가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유지를 해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은행 자체가 다 사라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 사라집니다만 그거를 사라질 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고위의 국민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자체 보안이 다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호환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뭐 만약에 어떤 뭐 특별한 시스템 뭐 감염돼가지고 기존 장치 다 망가져가지고 국내 기존 금융시스템 자체 흔들린다고 한다고 하면 헤지펀드나 한머니 같은 경우 들어와서 박살난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운더리 가는 게 맞긴 맞고요. 그 대신에 좀 이제 그 지금 올라오는 또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내려오셨지만은 이제 다음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면 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아직까지도 네거티브 정책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은 예,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다 해야 되는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알고 하신다는 분들이 생기셔서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앞날에 예, 조금 더 빛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핀테크 쪽 실제로 보면 규제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더 많고요. 네, 보안에 대한 규제는 많이 약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금에 대한 규제는 이 사람들의 돈이 당신네들 시스템을 거쳐서 가는데 이 시스템을 어찌됐든 3일이든 5일이든 돈을 묵혀두는데 이 돈을 당신네들이 너무 낮은 자본금 때문에 뺏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에 가까워요. 분명히 장벽은 되는데 사실 이거에 없어도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국내에서 그나마 좀 은행권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의 블록체인 형태의 기장을 하는 건 좀 거부감이 덜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냐면 그럼 블록체인으로 기장을 했어. 근데 이 기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야? 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기장이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되냐면 이렇게 그 기장 데이터가 얘가 얘를 보존하고 A가 B를 보존하고 A가 B를 보존하고 B가 A라는 게 있기 때문에 C를 보존하고 이 형태로 엮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할 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구조들을 보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정 경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 분들은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블록체인 형태로 기장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사실 들었어요.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예, 블록체인은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은 핀테크 쪽의 기반이었잖아요. 블록체인이. 이거는 논문을 쓰면은 그게 구현이 돼요. 아직 우리나라에 입수만 되지 않았지, 보고만 안 됐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 채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 뭔가 직업이라든가 네. 뭔가 그쪽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네. 그 다른 뭐 좀 부수적인 수입이라든가 나중에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다든가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전 지금 진입하는 건 늦었다고 생각. 아 그래요? 네. 아, 이미 늦었네. 그. 아 왜냐면 아, 이거를 가지고 이미 하고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채굴. 그러니까 예전에 뭐 게임으로 하면 리니지의 그 머니 그거 네네네. 한다고 중국에서 엄청 돌리시고 막 네네. 필리핀 이런 데 인도네시아에 막 돌리고 하는 그런 게 그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이미 중국은 이미 그냥 널리 공장처럼 공장처럼 엄청나요. 네. 네, 중국과 뭐 네,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이렇게 방으로 이제 그게 사업체로 이미 돼서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블록체인 그 머니마켓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지역에 계속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려면 기본 자본금을 많이 투입해서 네. 나오는 구조고 또 채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지 채굴이 잘 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중국의 모 지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보면은 다 까고 얘기하는 거고. 네. 제가 그, 아는 지역인지는 알죠. 그때.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지금 AMD와 그래픽 카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그 쿠다 기술 쪽을 갖다 활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급형 그래픽 카드가 많이 이렇게 팔리는 곳. 예. 그쪽 수요가 많은 곳은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금 저희 10시예요. 이제 체력이 딸리네요. 아니요. 나이가 나이니만 좀 괜찮아요. 논리가 약해지고 있는 걸 느끼고 논리가 약해져서 섞어 먹는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엄청 배우고 있어요. 해 주셨으니까 엔딩만 잘하시면 네. 아, 이러면 되죠. 우리 현준 씨한테 똑같이 합시다. 시작. 끝. 끝. 끝인가요?